너무 빠른 변화가 고민되시나요? 어떤 서비스가 좋은지 모르시겠다고요. 세상의 빠른 변화, 그 중심에서 8피트 감성, 디지털 히어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 2015년도 5월 마지막 주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런저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죠. 인터넷상에서는 참 괴담도 많고 어떤 게 진실인지 헷갈릴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좋은 거는 언제든지 뉴스에는 관심을 기울이되 자신만의 중심을 잃지 않고서 생각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디지털 히어로즈 역시도 별거 다닌 IT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들로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주 일요일, 애틀린 히어로즈 2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디지털 히어로즈의 애틀린 히어로즈 편집을 맡고 있는 이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앞에는요, 오늘도 여전히 앞에 계시는 박성호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호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말도 안 했는데 박수부터. 예, 예, 스마트 아이폰 원타임 원팁 진행자고요. 그리고 그 디지털 히어로에서는 이제 찾아가는 히어로, 요즘 한동안 쉬고 있는 찾아가는 히어로랑 예, 뭐 그런 쪽 비디오 쪽 주로 편집을 하고 있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매주 소개를 하고 있지만 비디오 편집, 그 디지털 히어로 비디오 편집 논지가 한참 돼서 예, 빨리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예, 좀 많이 쉬었어요 우리, 그죠? 네. 네. 아, 뭐 성호님은 지금 페이스북에서 항상 바쁜 모습 보여주고 계시고요. 바쁘다고 하는 게 이제 업무적으로 바쁜 얘기는 잘 안 올리시니까 이제 요리에 점점 더 바빠지는. 예? 아, 요리? 네, 요리에 점점 바쁘고 계시죠. 뭐, 오늘도 중화 요리 두 개 올리셨던데요. 글쎄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오늘 하루에 중화 요리를 두 개나 했는데. 예. 아침하고 저녁 때 했죠. 예. 꽃빵 할 만한가요? 예? 꽃빵 할 만합니까? 아, 꽃빵은 쉬워요. 꽃빵은 그냥 찜통에다 넣고선 10분 동안 그냥 찌면 돼요. 근데 이제 꽃빵에다 뭘 싸먹을 거냐가 중요한 거지. 오늘 어떤 거 싸드셨어요? 오늘은 이제 그 유시장 러스이라고요. 유시장 러스라고. 이게 어향, 뭐지? 러스가 뭐지? 하여튼, 어향 육사. 한자로 하면 어향 육사인데. 네. 이제 이게 원래는 고기 향이 나는, 아니, 고기 향이 나, 물고기 향이 나는 고기 요리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돼지고기를 이제 좀 얇게 그 잡채에 들어가는 고기처럼 썰어가지고 네. 이제 약간 매운 양념을 해서 먹는 요리입니다. 네. 사진 보신 분들은 꽤 맛있어 보였어요. 네, 원래는 이제 밑에 국물도 흥건하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국물은 거의 없게 네. 뭐 그런 요리 했고요. 네, 저 박성훈님 하시면은 그 IT 분야로만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요리도 워낙에 잘하시면서 게다가 남편 요리 연구소. 네, 남편의 요리를 연구하는 건지 아니면 남편을 연구하는 건지 요리를 연구하는 건지. 그 원래 그 이름이 지어진 거는 남편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요리. 마누라들을 위한 연구소로 창의 그 네이밍 창의가 됐는데 제 요리를 주로 올리고 있죠. 네, 사실 뭐 저도 회원으로 가끔씩 올리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저희 그거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레시피도 같이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올렸었는데. 네, 그거 좀 따라할 수 있게 하면은 네. 그거도 바로 좀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레시피는 제가 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요리하니까 제가 최근에 또 중식도 샀잖아요. 네네. 중식도. 중식도.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중식도를 샀는데. 네. 괜찮아요. 엄청 잘 됩니다. 그래요. 네. 저희 성호님한테 좀 있으면 왠지 요리 팟캐스트도 하지 않으실까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리 잘하는 사람 많아서 싫어요. 저희 간만에 게스트를 좀 모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모시기로 했었다가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참여를 못했었고요. 오늘 나와주셨죠. 에버노트에서 이분 빼놓고서는 또 얘기를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대현님 앞에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진대현님.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 들리는 히어로즈 맞죠? 맞아요. 히어로즈 네. 맞죠? 네, 들리는 히어로즈를 빵꾸낸 네, 에버노트 진대현이고요. 지금 에버노트 팟캐스트도 하고 있는 진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에버노트 팟캐스트 지금 네. 몇 회시죠? 5회까지 찍었는데, 네. 지금 3회까지 편집된 게 나갔고요. 그래요. 이미 박성우님께서도 편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비디오 편집은 정말 귀찮아요. 짜증나죠.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그래서 라디오도, 물론 라디오도 많이 귀찮긴 하겠지만, 아, 뭐요? 비디오에 비해서는 뭐. 비디오는 이제 중간중간에 좀 심심하면 또 자막도 넣어줘야 되고, 자막 넣어야 돼. 여러 가지 영상도 넣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또, 뭐, 영상 만드는 거는 그렇다고 쳐더라도 이게 나중에 하드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먹기 때문에, 갑자기 저는 이제 맥으로 이제 SSD를 쓰니까요. 편집 하나 끝나면 거의 한 100기가가 늘어납니다. 오, 100기가요? 네네. 엄청나네요. 아니, 몇 시간 정도 녹음하시는데요? 녹화하시는데요? 녹화하는 거는 실제로 한 시간짜리 편집하면, 4개를 좀 쪼개서 나가거든요. 1시간에서 한 네네. 시간, 2시간씩 20분짜리를 한 20분 간격으로 4개로 쪼개서 내보냈는데 거의 한 100기가 가까이 늘어나요. 그게 이제 렌더링 파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죠. 이제 쓸데없는 파일들을 많이 만들어요. 네, 물론 이제 다 이제 편집이 끝나면 지우면 확 줄어들긴 하는데요. 이제 초반에는 충분한 용량을 좀 확보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편집을 계속하고 있지만 정말 비디오는 하드 빵빵히 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드의 여유 공간이 꽤나 있는 상태에서 해야 마음 편하게 할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메모리도 그래, 메모리. 저는 윈도우를 쓰니까, 윈도우를 하면은 편집하는 동안은 아무것도 못 돌려요. 왜냐면 딴거 돌리면 이 가끔 가다가 이 베가스가 메모리 부족하다고 띄우거든요. 그렇구나. PC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진짜 램을 한 진짜 32기가 정도 밀어든지. 저는 그거 뭐죠? 그맥 프로 있잖아요. 네. 네. 맥북 프로 말고 맥 프로. 맥 프로가 계속 입질이 오더라고요. 저걸 왜 사야 되는가 알겠더라고요. 비디오 편집을 하면서. 그치, 뭐, 대현님 입질이 오셨으면은 곧 사시겠네요. 가세가 좀 길지 않을까요? 그 정도 원하는. 하려면, 몇 가지, 한몇년 정도의 아이폰을 포기해야 되기 가세에 영향이 뭐, 있죠. 팟캐스트 얘기 나온 김에, 그, 에버노트 네. 팟캐스트는 어떤 내용인지 짧게 소개해 주시면은요, 어디서 볼수 있고, 저희 청취하시는 분들이 같이 좀 듣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에버노트 팟캐스트는 에버노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도 많이 하셨잖아요. 좀 다른가요? 네. 잠깐 기침이 나가지고. 네네. 에버노트 팟캐스트는 예전에 이제 한참 에버노트에 제가 꽂혔을 때, 네. 이제 회사에다가는 비밀로 하고, 혼자 취미 생활로 이제, 엠베서더이신 이제 홍 소장님과 함께 찍기 시작했어요. 비밀이었었구나. 뭐 비밀이란 비밀이죠. 왜냐면 제가 뭐 마케팅 담당자도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후반에 이제 비디오 팟캐스트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초반에 인기가 매우 좋아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는 전체 팟캐스트 한국에서 2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어우, 정말. 맞아요. 네, 그때는 아주 기분이 뿌듯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또 욕심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일이 바빠지면서 이제 아무래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니까. 거의 이제 1회는 마무리가 됐고요. 제 바쁜 편집이 안 돼서 찍은 것도 못 나오고 많이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너무 아쉬운 마음에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고 얘기를 해서 다시 시작하는 팟캐스트. 요번에 팟캐스트는 이제 기존에는 팟캐스트 에버노트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에버노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심화적으로 에버노트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좀 활용적인 부분을 더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용 보니까 이제 주로 네. 그 기본 기능 설명은 이제 안 하시는 것 같고 많이. 네. 네.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어떤 변화나 기존 대비 달라진 점 그리고 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 뭐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는 홍 소장님 운영하는 홍다방을 통해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요. 에버노트 팟캐스트라는 페이지도 따로 있기도 한데 이제 말은 팟캐스트지만 이번에는 유튜브로만 일단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더 이제 유튜브는 이제 정기 구독자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맞아요. 검색하다 나오면 보고 뭐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이제 그 박성호님께서 괜찮은 팟캐스트 이제 무료로 올릴 수 있는 곳을 알려주셔서 한번 거기 원래는 팟빵으로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예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원래 공짜로 하던 팟캐스트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데미지가 크죠. 네, 이제 팟빵도 또 가격도 올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같아서 일단은 박성호님 알려주신 데 한번 시도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군요. 네, 거기입니다. 네, 예, 거기입니다. 거기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삐 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끼리 그렇죠. 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유튜브로만 하고 있어요. 그 스마트라이프 언타이먼티브나 팟캐스트를 다시 오픈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다가 A하고 그냥 다 접어버리고 일단은,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하게 되면 이제 디지털 히어로로 해서 거기 섹션으로 하나 그냥 할 건데, 아직까지는 그냥 유튜브로 그냥 가고 있어요. 그냥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컨텐츠. 유튜브는 그렇게 꾸준히 잘 이렇게 구독이 되거나 뭔가 이렇게 좀 피드백이 되거나 그런 게좀 아쉽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근데 뭐 유튜브로 일단은 뭐 1000명 좀 넘으니까, 1000명 좀 넘고, 그리고 제거 주제 자체가 그러니까 앱이랑 서비스 단위로 이렇게 짧잖아요. 다 끊어져 있으니까,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막 몰려요. 막 올리는 애가 있고, 완전 한량에서 아무것도 없는 애가 있고, 영상마다 이 편차가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에버노트 같은 게 이렇게 하나의 그 줄기가 있으면, 이게 이제 좀 그런 게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 같은 아, 경우에 각자가 그렇죠. 틀리니까 그런 게 없이, 이 영상 한개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맞아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검색해서 그 영상만 보고 가시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쉽죠. 박성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해서 내가 딱 필요할 때딱 보면 좋은 영상이 더 많으니까.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유튜브도 그렇게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그렇군요. 나요. 예, 검색이 더 중요하죠. 저는 태그 붙이는 게 아주 신경 쓰여요, 저 같은 그러겠네요. 경우에. 예. 네, 저희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는요, 많이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것들, 뭐 에버노트 활용법 당연히 요즘에 많이 이야기들 나오는 거니까 활용법이 궁금하다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유튜브에서 에버노트 검색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홍다방으로 바로 검색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검색해도 됩니다. 네, 홍다방에 좋습니다. 오시면 에버노트 팟캐스트 그 채널이 따로 있어요. 그 안에. 아, 네. 그렇군요. 네, 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것들, 혹은 서비스도 궁금하시면 스마트 아이폰 원태그먼트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트렌드에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저희 들리는 이유로 찾아가는 히어로를 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세계 팟캐스트 갑자기 홍보하느냐고 네. 네, 그럼 뭐첫 번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분다 이번에 새로 개봉했었던 어벤져스 2 보셨죠? 저안 봤어요, 아직. 안 보셨어요, 아직? 네. 저도 새로 못 봤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우리나라도 몇 명이 봤는데.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합쳐놓은 건 순위 잘안 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저 어벤져스 1도 개봉되고 다 내린 다음에 나중에 봤어요. 아, 이상하게 이렇게 묶어놓은 애들은 정이 안 가. 저는 아직 애가 안 커서 아직 네. 영화 볼 시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 같이 영화를 보기로 갈 수가 없어서 못 봤어요. 혼자 가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뭐 다른 얘기로 그 캐릭터들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혹시 어떤 캐릭터 제일 좋아하세요? 아소님? 저는 원래 그 거기 어벤져스 내에 있는 캐릭터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사실 없어요. 엑스맨 쪽 아니 DC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마블 캐릭터에서 원래 스파이더맨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아, 안 나와서. 빨리 그 11화에 스파이더맨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네, 다음 편에 나온다고 뭐 거의 얘기가 돼가는 것 같으니까 나올 수 있어요. 네, 있겠네요. 소니가 이번에 풀어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게 소니에서 가지고 있나 봐요. 네, 소니가 스파이더맨을 갖고 있는데 소니가 이제 풀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11월에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지금. 기대 막방이에요. 제가 데이터 히어로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다뤄보긴 해야 되는데. 대현님 어떠세요? 어떤 캐릭터 좋아하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간적인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그냥 인간은 아이언맨밖에 없잖아요. 아, 아이언맨은, 네. 그쵸.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약간 좀 변형 인간이거나 네, 인간이 아니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유일하게 그냥 순수하게 인간인 사람은 아이언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이언맨 워낙에 좀 멋있죠. 예. 혹시라도 조금 오해가 있을까봐 하나 좀 추가로 얘기를 드리면은 네. 순수하게 휴먼인 사람은 호크아이죠. 네. 아무것도 없이 몸빵만 하고 있죠. 순수하게 원래 사람인 네. 거는 호크아이밖에 없고 호크아이하고 이제 그죠? 등도 없어요. 아이 밖에 없어요. 맞아. 그 아이언맨도 가슴에 뭘 박았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여자분도 특별한 사람이고 좀. 예, 블랙 위도우는 호크아이는 오래됐죠. 호크아이는 약간 좀 이미지가 약간 잘 눈에 안 띄어서 그랬나 봐요. 죄송해요. 원래 캐릭터가 그렇지 않은데. 아 그래요? 네. 사실 뭐 아이언맨을 가장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 그 캐릭터 자체가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네. 돈도 많고 게다가 돈 있으면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 이분 되는 거죠, 돈 있으면. 맞아요. 대형들에 대한 것들. 워낙 슈트니 장난감이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난 27일에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졌죠. 뭐죠? 삼성 갤럭시 X6 엣지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벤트 한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이언맨 에디션 말씀하시는 거. 네. 네. 오전 10시를 기해가지고 말씀하셨던 아이언맨 에디션을 내놨습니다. 1000대만 한정으로 해서 팔았어요. 근데 이게 천대만.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다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완판됐죠. 이거 아이언맨이랑 이거 좀 약간 좀 수익 배분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마블이랑 하겠죠. 마블이랑 하겠죠? 예, 그 뭐 마케팅비라고 인정을 하고 마블이 돈을 투입을 했든 그러니까 오히려 마블이 돈을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삼성이 또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이서 뭐 그냥 윈윈 한번 해가지고 윈윈 하는 걸로 한번 합시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이거의 결과로 삼성이 돈을 특별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천대니까. 그렇죠.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마블 쪽이 광고 수익으로 가져갈 수 광고적인 이득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은 삼성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광고적으로는 또 이득을 많이 보는 거예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네. 보니까 그 아이언맨 그 심장부에 들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무슨 동그란 게 있던데 그건 네. 뭔가요? 아, 아쿠언자로. 아 이름은 무선 충전기요. 무선 충전기. 네네. 아 충전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무선 그 걔가 키 방식의 무선 충전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꽂아놓고 거기다가 폰을 얹으면 이제 충전되는 거예요. 아, 원래 갤럭시가 그 엣지가 지원하던 거를 네, 인식으로 같이 네, 팔았구나. 같이 아. 파는 거죠. 그러니까 불빛도 쫙 나오고 그러면 멋있었을 텐데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 그러면 이제 불빛 쫙 발해주면 그냥 폼 좀 다시. 뭐 사람들이 충전할 때 아크원자로가 빛나가지고 무선 충전이 되면은 멋있었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진 못했고요. 패키지에 들어있는 거는 핸드폰이죠. 아이디에 대한 3개 정도 받았으면 됐을 텐데. 그러니까. 그, 이인복님이 개봉이... 이런 쪽 네. 되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요번에 안, 구매 시도 안 해보셨나요? 저는 엄청 좋아하긴 하는데. 네. 사실 가격 때문에 좀 애매하긴 했어요. 가격이 얼마였죠? 64기가짜리가 119만 9천 원에 나왔습니다. 아, 119만 9천 원이요? 네, 119만 9천 원 나와서. 그날 아침까지 좀 처음 듣고 고민하긴 했었어요. 할까 말까. 근데 뭐 10시가 되니까 서버 폭주했다는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고 접속 못한다는 이야기 나오기 시작해서 아 이거는 분명히 못 살 것 같다. 일단은 구경이나 좀 해보자. 그 신규로 SKT에서 회원 그 가입하게 되면은 77만 4천 원이 사거든요. 아 그래요? 예, 할부 기계, 공기계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할부 원금 네. 이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거 개통하려면은 개통해야 되니 뭐, 아. 어떻게 치면은 한 20만원, 30만원 정도 더 주고 사는 개념이기는 한데 네네. 좀 애매하다 보니까 우선 사진 않고 수입만 좀 지켜보고는 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삼성이 이런 이벤트를 하는데 국내에서 먼저 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국내만 한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현재는 난... 국내만 했어요. 네, 원래 국내만 하고 앞으로도 국내만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 그래요? 앞으로도? 원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했었어라고 말하죠. 근데 아직 해외 계획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중국이랑 홍콩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똑같이 한번 이벤트를 벌이겠다. 해외에서 비싸게 해주시고 사신 분도 있을 텐데 아마.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들어보자면은 이게 과연 120만 원을 주고 가치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걸 보면 돈만 계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언맨 좋아하고,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정말 이번에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잘 나왔어요, 제품이. 양면 엣지로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특히 그 빨간 색깔 이런 것들이 좀 고급스럽게 나왔잖아요. 나는 뒷면에 그 아이언맨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뒷면을 어떻게 고려했는지에 대한 짤도 있었어요. 보셨어요? 네, 봤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결정됐다. 뭐 이런 거 차라리 봤는데. 뒷면 아크 원자로로 하든지, 정말.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차라리 삼성 로고 하나 그냥 원래대로 박아주니까 더 깔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을 거 생각이 드는 게, 그 핸드폰이라는 건 원래, 평소에는 자기가 앞에를 보지만은, 누군가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땐 뒷면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크 원자로를 넣었어야 되는가? 이제 아크 원자를 보고서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아, 그러게, 그러네요. 누가 네, 봐도 매니아 아이언, 반응에서는. 바깥을 네. 보여줘야겠네. 그 캐릭터는 뭐 코믹스 캐릭터다 보니까 거의, 딱쓴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얼굴은 좀 아쉽긴 해요. 앞면은 멋있는데 뒷면은 좀 별로라서. 사람들이 더 아쉬워하는 거는, 그 무료로 준 케이스더라고요. 플라스틱 케이스 뒷면 감싸는 게 이상한 게 없다고? 그래요. 네, 케이스도 그거까지만 좀 예쁜 걸 주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게다가 이어폰이나 뭐 충전기 나머지 이런 것들은 기존 번들이 그대로 와가지고 거기는 조금 실망한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임봉님 옆에 아이언맨 얼굴이 보이니까 참 말이 잘 맞네. 자, 아, 지금 그래요? 저희가 지금 행아웃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행아웃 앉아, 임봉이 앉아있는데, 임봉이 얼굴 왼쪽에 아이언맨 마스크가 보이고 있어요, 지금. 예, 네, 여기 왼쪽에, 저희 집 가면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애기. 예, 네, 뭐, 제 핸드폰은 사진 읽어드리죠. 아, 어쨌든, 요거를 그래도 실망을 안 해도 될것 같은 게, 실망을 안할 만큼 가격이 확 올라갔습니다. 네, 재미를 좀 많이 보고 있죠. 그리고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원래는 기대 안 했었던 내용이었었고, 원래 오늘은 뭐 성능이다, 디자인, 이런 이야기만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이베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국내에서 사서 국내에만 파는 게 아니라 이베이로 좀 넘어간 것 같아요. 일단 거기 있어야지. 거기 그쪽 그런 이베이 쪽 가면 호구들이 많아서. 아, 그래요? 이베이에 호구가 많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데요? 우선은 이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게, 그 한정판. 글로벌 호구네요, 글로벌 그렇지, 호구. 그렇지, 그렇지. 네. 뭐 어떻게 팔면은 다시 돌아오지도 못해. 아, 그럼. 그 글로벌 허구일 수도 있는 게, 이게 지금 계속 제가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 정확하게, 그, 뭐랄까, 정확한 데이터는 얻지 못했어요. 다만 인터넷상에 떠도는 거하고, 이게 뭐 공유판 아니죠? 그 중편에서 얘기 나온 것들로 보면, 급하게. 근데 왜 아이언맨 말고는 다른 버전도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딱 지금 그것 천대.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아, 정말요? 헐크 에디션이나, 예. 네. 헐크 쪽이랑, 뭐였더라? 헐크랑 캡틴 아메리칸가? 그거 캡틴 버전 아메리카.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딱천 대만 나가는 거죠. 진짜로 한정판을 하려면. 그렇죠. 더 만들면 안 되지. 예, 무조건.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더 이제 글로벌 호구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는 이것만 팔고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 캡틴 아메리카만 팔고.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는 뭐 헐크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 호구를 만들려면 거기다 더 싸게 내놔야지. 그래야 호구가 되지. 그 나라에서. 호구가 되려면 그 나라에서 싸게 내놔야지. 아, 그 말씀하신 게, 그 정확한 가능성이 있는 게, 최근에 그 6, 이거 선전할 때, 그 유튜브 영상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아이들이 어벤져스처럼 서로 막 초대받아갖고, 뭔가를 여는 그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유튜브 영상에. 네. 그래서 어느 날, 그 각자 육상 선수부터 시작해갖고, 누군가 아이들한테, 삼성에서 온 패키지가 상품이 먹게 됐는데, 어딘가 모여서 그 뚜껑을 여니까, 한 아이한테는 아이언맨. 하나는 또 헐크. 그런 식으로 해서 걔네들이 이제 어벤져스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얘하고 조금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떤 이 글로벌 호구 금액은 3,940달러네. 아, 그죠. 제가 비싼데. 봤을 때는 예. 그지, 들어가겠지. 예. 그 최고가 걱정마라. 납찰이 400만 원이네요. 400만 원. 그래도 그것도 필요한데요? 예. 제가 너무 큰 금액을 얘기를 해서 덜 놀래긴 했는데 어차피 편집할 거니까. 3,940. 그렇죠. 달러. 예, 거의 그래도 한 400만 그게 원 정도 되네요. 어디예요? 한 2.5배, 아니다, 3배 가까이 파는 거네, 그죠? 4배죠. 4배인가? 아, 4배인가? 네. 아, 대박이다. 아, 그래서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낙찰이 됐다고 네. 하니까, 현재는 얼마일까. 예. 네. 뒤져보니까,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현재 비딩 진행 중인데, 28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있고요. 순간에 꾸준히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글로벌 호구만 있느냐? 국내 중고나라 들어가시면은요. 네. 그, 중고나라에서. 예, 되파리들이 잔뜩 나왔어요. 현재 최저가 230만원. 최고가 289만원. 할리나? 모르겠습니다. 입질만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그런 게 나와요. 두 대를 주문했는데 두 대 다 있어갖고, 한 대는 나한테 필요 없어갖고,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 이게 대항하는 소리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대단한데? 오늘 아침쯤에는요, 신문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번호가 1000대다 보니까, 1000개까지의 에디션 번호를 찍어줬단 말이죠. 아, 그러겠네요. 어떤 분이 777이 걸렸어요. 대박. 네. 그 분이 올리신 게, 자기가 이거는 못 쓸 것 같다. 판단하는 얘기겠죠. 대박. 그런 게 진짜네요. 그죠? 그치, 넘버까지 딱 찍어지는 게. 아, 네, 그렇죠. 넘버까지 있으면 이건 진짜 뭐, 대박이네. 그게 이제, 구매하신 분들이 문제는 될 것 같아요. 순수하게 관심이 있어갖고, 과연 이 1000대를 샀느냐. 지금 절반도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나머지 분들은 한정판이다 보니까, 한정판에 매력이 그거잖아요. 나중에 내가 뭐 어떻게든 쓸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랑 홍콩의 다음번에 좀 빨리 풀려버리게 되면은, 글로벌 호구 양상하는 일은 뭐 없게 되겠죠. 그렇죠. 궁금하네요.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좋은 소식이라면은 6월 초에 롤리팝 업데이트까지 해준다라고 하니까 현장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업데이트 하면 큰일 나죠. 아니 제가 중고나라 지금 잠깐 보고 있는데. 네. 사겠다는 사람도 되게 많네요. 그래요? 네. 근데 사겠다는 사람. 더 오를 것이다. 그런가? 사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부르는 가격이 한 190에서 200까지 돼요. 일단 사면 일단 100은 얻는 건데. 예, 네, 뭐, 돌아갈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긴 하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썼을 것 같네. 이걸 보게 되면은 그 생각 좀 들었던 게, 아침 재밌다로 시작해가지고요. 현장에서 뭔가 좀 변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국내에서 많이 팔고 별로 신경을 안 썼을 텐데 왜 굳이 이랬을까라는 생각돼? 또 한 가지 이게 비화가 하나 있습니다. 갤럭시 S6가 원래 아이언맨 폰 한마디로 그 어벤져스에 못 나올 상황이었던 거예요. 영화를 보면 나오는데요. 영화를 보면은 갤럭시 S6가 두 분 안 보셨으니까 네. 블랙 위도우가 돌 써요. 갤럭시 S6로. 근데 이게 왜 이상하냐면은 갤럭시 S6가 공개된 시점이 3월 1일이에요. 근데 이때는요. 어벤져스의 촬영이랑 편집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블랙 위도우 프로필 거네. 미리 배포가 아니고요. 보다 보니까 그게 밝힌 바에 따르면요. 해당 직원 한 명이 삼성전자 직원이 미리 이 제품 가지고서 LA에 있는 영화제작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제품을 줬고 그리고 스토리 유출이 있을까봐 그 스튜디오 밖으로 못 나왔대요. 계속 비밀리에 진행했겠네. 네, 그래서 영화 편집 막판에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갤럭시 S 들고 있는 모습이 그래픽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실제 사용하는 모고폰을 받은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그 정도로 그 비밀리에 했군요, 삼성이 그래도.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삼성 쪽에서, 이제 마블 쪽에서도 같이 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삼성 쪽에서도 아예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좀 얻고서, 좀, 뭐랄까, 발랄한 이미지? 열심히 투자했네. 예, 사람들한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다가 얘를 좀 쓴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번에 6H 나온 거 보면은 딱 아이언맨 색깔이잖아요. 골드에다 레드까지 해가지고. 네. 이게 박성호님 얘기하시는 대로 캡틴 아메리카라든지 나머지도 좀 이 열풍이 가시기 전에 네, 어벤져스 열풍 끝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시기 전에 조금만 더 나와준다라면은 이미지 회전하는 데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지금 물 들어올 때 늦어야지. 그쵸. 내려가 또. 이달을 요즘 많이 쓰는 것 같아. 네, 저도요. 맞아요. 열심히 강의 뛰면서 바짝 뛰어야죠. 네. 네, 앞으로 뭐 이런 제품들 계속 좀 나오면서 계속 재밌는 이벤트로 뭐 소비자들한테 즐거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대파리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중국이나 홍콩 버전 나오기 전에 빨리 하시는 게좀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 말이야. 그래서 좀 이번 소개하는 걸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다음 버전 나오면은 사야죠. 이번 주를 한번 써보는 건가요? 네, 이번 주에 나오면, 네. 진짜, 이번에 또 한정판 나온다고 하면은, 사람들 무조건 네. 사겠다. 근데 나름대로 삼성이 한 마케팅 중에 이 정도 반향이 있었던 게 오히려 드물죠, 예. 네, 드물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삼성 입장에서는 흐뭇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 정도 이게 파급 효과도 있고, 네. 영향력도 주고, 이런 거참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좀 이따 구글 I/O 얘기도 하시겠지만, 요번 구글 I/O 보다 더 반향이 있지 않았나. 네. 아, 구글 아이오도 큰 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뭐 아, 그렇게 그럼요.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정판을 판매하는 게 요새 유행인 것 같아요. 마케팅이나 예. 한정판은 아니지만은 좀 가늘봤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던 게 저희가 지난주부터 몇주 됐네요 벌써 계속 얘기하고 있는 애플워치죠. 그렇죠. 네, 저희는 입으로만 애플워치를 차봤는데 드디어 실제 손으로다 차보신 분을 모셨기 때문에 저희 네. 뭐 충분히 부러워할 준비되어 있고요. 애플워치 이야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대상으로, 실은 오늘 제가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에버노트 팟캐스트 얘기하려고 온게 아니라, 네. 애플워치 얘기 드리려고 왔었죠. 그렇죠. 에고노트 아니 오늘은 애플워치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궁금합니다. 애플워치를 쓰기 전부터 저는 스마트워치를 많이 썼었어요. 그중에서 제일 오래 찬게 패블이고요. 그렇죠. 패블 쓰셨죠, 예. 패블은 거의 1년 가까이 찬것 같아요. 네, 패블을 거의 1년 가까이 차다가 이제 애플워치로 옮겨 탔는데, 이미 패블을 쓸 때부터 스마트워치가 편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 써보면서 느낀 거지만,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 패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면서 제일 좋았던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이제 핸드폰이 아니라 이제 그 시계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노티피케이션. 그거 하나만으로도 편해요. 예, 맞아요. 제일 중요하죠. 가끔씩 별로 중요하지 않은 노티들을 이제 핸드폰에서 이제 지징하고 울리면 꺼내보고 싶은 욕심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얘기하다가 집중도 방해되고, 특히 가족끼리 있으면 또 되게 싫어하고요. 핸드폰 그렇죠. 본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냥 핸드폰이 아니라 이제 워치에서 확인하고 끄면 되니까 되게 편리했는데, 패브를 쓰면서 몇 가지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몇 가지 불편했던 게 애플 워치에서 해결이 됐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중복 알람이에요. 중복 알람. 네, 이제 다른 스마트워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워치는 안 써봤는데요. 네. 패블 워치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서 진동이 한번 오고요. 네. 그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한 1, 2초 후에 패블에 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블도 이제 두번 진동이 오니까 일단 불편하죠. 이쪽 저쪽 다 뭔가 노티가 네, 온다. 다 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이쪽은 진동 대신에 깜빡이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단점이 있는데, 가끔씩 패블과 이제 핸드폰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연결이 예. 연결이 끊어질 때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하루에도 제가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연결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제가 그걸 끊어진지 모르고 있으면 아예 핸드폰 알람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아예. 근데 이제 애플워치는 제가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핸드폰으로만 오고요. 핸드폰을 끄고 있으면 애플워치로만 와요. 핸드폰을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온다고요? 핸드폰 보고 있는 그 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아예 워치로 안 와요. 그냥 핸드폰으로만 또 노티가 와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꺼놓으면, 아니면 이제 잠금 상태로 되어 있으면 이제 왓치로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노티피케이션이 아예 서로 따로 그렇게 동작을 해버리니까 제가 여기서 지우고 저기서 지우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일단 편리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애플에서 만든 애플 왓치다 보니까 페블처럼 끊어지는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이제 가끔씩 핸드폰을 이제 어디다 놓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 시계를 딱 보는 순간 애플 왓 핸드폰이랑 끊어졌다는 표시가 떠요. 그러면 아 내가 어디다 두고 왔구나. 하고 바로 가면 가까운 데만 가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도 이제 핸드폰으로 제가 핑을 때리는 그런 액션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핑을 누르면 이제 제 핸드폰이 이제 삥삥삥삥 소리를 내죠. 네. 그러면 제가 아 여기다 두고 갔구나 해서 가져갈 수 있어서 좋고 뭐 아직까지는 이미 이제 리뷰에 나온 것처럼 뭐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들은 뭐 아주 쓸만하다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기본 앱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기본 앱이 정말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기본 앱만 열심히 잘 써도 뭐 좋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기본은 어떤 거요? 기본 이제 활동 앱이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저 옛날에 이제 저도 이제 핏빛이라든가 아니면 미스핏 같은 것들도 썼어요. 근데 이제 핏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저한테 알림을 주는 건 지금까지 제가 목표량을 달성하면 저한테 우웅 울리면서 저한테 이제 잘했다고 이렇게 이렇게 뭔가 깜빡깜빡하죠. 네, 제가 핏빛 같은 경우에는 핏빛 플렉스랑 핏빛 포스까지 샀었는데 네 근데 이제 사실상 그게 이제 목표량을 달성해야 되는 어떤 욕심은 주지만 이 와치는 그 이상을 해줘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1시간 이상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띠링 하면서 일어날 시간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아 내가 오래 앉아 있었구나 라는 걸 인지하게 만들죠. 그러면 한번 일어나서 기지개도 피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고 다시 앉아요. 그리고 이게 활동량이 세 가지로 있거든요. 뭐 하나는 그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걷는 것만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동이 있어요. 근데 운동은 백날 걸어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게 운동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어서기. 이 세 가지 네. 그 UI에 그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려져 있던 거 발표할 때 나왔던 거 그거죠, 그게? 네, 맞아요. 그래서 제일 바깥에 있는 게 걷는 거고요. 이게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중간에 초록색이 이제 운동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일어서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일어서 있는 시간. 그래서 이거 중에 이제 운동하기는 진짜로 제가 막 뛰거나 좀 활동적으로 해야지만 올라가요. 빡시게 뛰어야 되나 보네.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기록들을 보고 있는데 운동하기가 참 없어요. 네, 걷는 건 많이 걸었는데 오늘도 이제 제가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막 그 동물원도 가고 막 되게 많이 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걷는 건 제가 목표를 달성했는데 운동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운동도 꼭 시키는 것 같아요, 얘가. 네. 아, 이게 좀 너무 혹독하네. 그 좀 적정히 해야지, 이게 좀 사람들이. 근데 이제 또 하나 갑자기 이거 보니까 좋은 게 생각났는데요. 핏빛이나 미스핏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한 뭐 바로 당장은 아니라도 2, 3일에 한 번씩은 동기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얘는 동기화 안 해서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하니까. 그렇죠. 네, 그냥 보면 웬만한 게 다 들어있죠. 그래서 그냥 제가 동기화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백그라운드를 알아서 하니까 네. 이게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해요. 충전을 매일매일 하다가 한 2, 3일 만에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때는 뭐 한두 번 뭐 이렇게 동기화 하는 게 그렇게 불편해 보이지 않았는데 한번 아예 안 해버리니까 이제 동기화를 해야 되는 디바이스가 엄청 불편해진 거죠. 저도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제가 미스픽도 쓰고 옛날에 이제 LG에서 나왔던 라이프그램 썼을 때도 계속 동기화 해야 돼요, 그것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블루투스 4.0 이전 모델들은 대체로 배터리 문제 때문에 블루투스를 끌었다 붙였다 끌었다 붙였다 하거든요. 이게 꼭 동기화를 꼭 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블루투스 4.0 나오면서 이제 로우 에너지 되면서 이제 그냥 노상 붙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귀에 요즘 나오는 블루투스 장비들은 그런 것 때문에 좀 예전보다는 확실히 동기화 이슈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건 확실히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이제 서드파티 앱들 중에 이제 한눈에 보기라는 게 있어요. 한눈에 보기요? 네, 한눈에 보기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애플워치는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리면 이제 알림이 뜨고요. 그 다음에 아래서 위로 끌어내리면 한눈에 보기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눈에 볼 수 있는 앱 정보들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로 이제 제가 이 아래서 위로 올려서 제 아이폰에 있는 음악을 실행하거나 아니면 배터리 용량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활동량을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대시보드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대시보드가 서드파티를 지원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대시보드에 제가 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포모도로. 포모도로 타이머. 네, 포모도로 타이머. 아니면 이제 그 누머로우스라고 아세요? 누머로우스? 모르겠는데. 누머로우스라는 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숫자들만 모아서 보여주는 건데. 그 숫자들 중에 제가 이제 제 블로그 방문자 이런 걸 만들어놨어요. 제가 블로그를 안 하는데요. 하루에 많이 하루에 많이 오면 한 100명 오고요. 적게 오면 한 3명 와요. 근데 이제 가끔씩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재밌어요. 네. 뭐 심박수도 잴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잘 되나요? 심박수 내는 거? 네, 심박수도 뭐 제가 이제 일부러 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좀 가만히 오랫동안 앉아 있다 싶을 때나 아니면 막 활동량이 많아졌다 싶을 때 자동으로 재요. 그래서 저도 그걸 봤는데 그 사실 그 심박수가 지금 다른 기기들은 대체로 일부러 재줘야 되거든요. 재는 모든 드라인데 얘는 애플워치는 자동으로 재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해나 되면 신기했어요. 건강 앱에 가면 그렇게 아예 써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심박수가 최대한 낮으면 건강한 거래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심박수가 오히려 낮을 때 낮아야 되고 높을 때 높아줘야지 이게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얘가 심박수를 재서 하루 동안의 갭을 재요. 제일 높았을 때랑 제일 낮았을 때. 그래서 제 대시보드에다가 쫙 기록을 해놉니다. 훌륭한데요. 네. 이렇게 안 좋아지면 노티도 해주는 건가요? 제가 아직까지 안 좋아진 적은 없었던가 봐요. 네. 그리고 얘도 배지가 있어요. 이제 활동량 같은 것들이 이제 많아지면 이제 저한테 배지 같은 걸 줍니다. 네. 배지가 되게 멋있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배지 받은 거를 그 다른 사람들한테 소셜로 보내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열어서 보고 있는데요. 네. 없네요, 그러게. 그냥 스크린 캡처 해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아, 뭐, 일단은 그, 뭐, 배지 이런 거 검색하면 좀 나오지 않을까요? 뭐, 이것저것? 네,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왠지. 네, 왠지 그 기능은 나중에 업데이트 되는 걸로.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앱들이 잘 돼 있어서 이제 서드 파티들이 아마 기본 앱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네. 애플처럼 그렇겠죠. 그렇죠. 옛날 처음에 애플 그 앱 처음 만들 때는 애플이 만들었던 기본 앱들을 다 따라서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아이폰 앱들 맞아요. 비슷한 과정을 겪겠죠 한동안은.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제가 이 단점을 제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요. 네.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아직 많이 한국에 안 차고 다니니까 그렇죠. 예전에 제가 아이패드 1을 샀을 때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아, 예, 저도. 예. 아이패드 1이 한국에 되게 늦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를 딱 꺼내면 이제 커피숍에서 여자들이 아닌 애들이 와가지고 막 저를 괴롭히곤 했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우와 했는데 애플워치는 진짜 패블만 해도 이제 미팅 하다 보면 저한테 뭐 바로 물어봐요. 뭐예요? 그거 뭐예요? 스마트워치인가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애플워치는 지금까지 물어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시계인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면화면 좀 혹시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시계인 줄 아는지. 꺼졌어요. 네, 이게 제가 볼 때만 켜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모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 올릴 때만 화면이 켜지거든요. 그렇죠. 평소에 항상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더 모르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꺼져 있죠, 주로. 네, 맞아요. 이제 제가 전 안드로이드 걸 쓰니까 안드로이드에는 이제 Always On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디밍 상태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 어두운 상태로. 네, 맞아요. 이렇게 가는 건 있는데 뭐 그것대로의 장점이 있긴 있지만 이제 뭐 듣다 보니까 이제 뭐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확실히 그 사이즈는 저도 봤지만 뭐 확실히 시계 같은 것 같아요. 더 사이즈도 작고 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특이하다는 점을 그러니까 사각형이라는 거를 제외하면 특이하다는 점처럼 느끼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작더라고요. 제 거는 이제 딱 차고 있으면 다들 한 번씩 이렇게 봐요. 화면을 이렇게 유심히 쳐다봐. 저 뭐야?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 핏빛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런 디바이스 중에 처음으로 와이프가 자기도 사달라 그랬어요. 그게 참 큰 얘기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 걸 보면서 심지어는 제가 핏빛 같은 거 뭐 이제 하나 좀 싸졌을 때 이거 하나 더 사줄까? 같이 운동할까? 아니면 PP 플렉스에서 이제 포스로 넘어갈 때 이제 플렉스 주면서 운동 같이 할까? 이렇게 얘기해도 뭐 답 절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겠죠. 심지어는 지금 안 쓰고 있는 패브를 준다 그래도 관심 없다고 하고 꼭 나는 애플 워치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좀 너무 기스럽지 않고 그렇죠. 좀 이제 쓸만하다, 되게 이뻐 보인다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 더 왜 지금 안 주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걸 달라는 거 같은데. 차고 있는 걸 내놔라. 아, 빨리 달라 왜 안 주냐? 무슨 패브리야? 네가 차.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오면 좀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시간을 더 미뤄줬군요. 네, 그래서 6월에 나온다 그래서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네, 그렇지. 아까 그 얘기 들으니까 딱 아까 얘기했던 아이언맨 얘기 생각나네요. 네. 다른 사람이 볼 때 알아야 된다고. 맞아요. 나중에 괜찮지만 초반엔 알아줘야지. 좀 알아줘야지. 그래서 애플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지. 제가 그 사진 그런 내용을 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제 친구가 짤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애플워치를 이렇게 막 이렇게 딱 얼굴에 올리고 다니는 사진을 이러고 다녀야 사람들이 알아준다. 티나게 보여야 된다. 티나게 보여줘야 된다. 네. 그래서 연예인들이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하신 분들이 금으로 된 걸 차는 이유가 있구나, 그죠? 그래야 눈에 보이니까. 네, 보자마자. 특히나 저는 이 완전 저는 이제 스포츠로 샀어요, 알루미늄. 네. 이제 블랙으로 샀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블랙 알루미늄에 이제 띠드 블랙이에요. 그래서 너무 튀지 않아서 좀 더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그러겠네요. 티 안 내게. 가끔씩 이제 또 얘가 이 띠 내구성도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살 때 띠가 두 개 들어 있었어요. 긴 거, 짧은 거. 그렇죠. 네. 띠도 두 개 들어 있어요? 네네. 띠도 두 개 들어 있어요. 근데 전 짧은 걸로도 되길래 짧은 걸 샀는데 이거를 이제 띠도 이제 갈아 끼는 것도 진짜 편해요. 그래서 좀 싫증 나면 아이폰 케이스 바꾸잖아요. 예. 네. 얘는 띠를 바꾸지 않을까. 그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띠도 서드파티 이제 해준다는 것 같은데요. 풀어주는 것 같은데. 이제 애플에서. 아,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건데요. 이거 누구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원래 애플이 안 풀어줬었는데 이제 풀어준다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안 풀어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그 킥스타트에도 몇번 올라왔어요. 그 아, 끈들이. 그래요? 네. 킥스타트에도 끈이 몇번 올라왔었고. 그래서 일단은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있어요. 뭔가. 뭐 규격이 또 크게 차이가 없는 규격이니까요. 네. 액세서리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애플 워치가 국내에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 안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한번좀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거 뭐, 전체적으로 끼고 빼는 것도, 이거 조금만 보면, 이제 충분히 따라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네요. 이제 보면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되게 퀄리티를 많이 얘기 들었는데, 뭐, 쇠줄이나 아니면 다른 줄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줄이 양쪽 다 빠지는 거죠? 네, 양쪽 다 빠집니다. 아, 그러면은 예전에 나노 6세대 같은 경우에 목걸이형으로도 나왔었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그런 식으로의 변형도 가능해지겠네요. 뭐, 그러지 않을까요? 예. 목이 없는 재미겠다. 네. 진단이 안 근데, 오는구나. 심박수도 찍든 안 되고. 그렇죠. 심박수, 뭐, 그리고 이게 팔을 들어야 그 화면이 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로직을 바꾸지 않으면 되게 예. 불편할 거예요. 아, 팔을 그러겠네요. 들어야.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팔을 들면 켜지잖아요. 네. 차고 있다가 딱 들면 켜지는데 이제 앞에다 거는 형태가 되면 이제 아. 그거를 고르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그러니까 안 그러면 항상 까만 화면만 가슴팍에 있는 거니까 뭔가 보여줄 만한 게 없거든, 상대방한테 까만 화면 밖에.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뭔가 할수 있으면 화면에서 애플 마크가 씩 하고.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후딱후딱 잘 꺼지니까 오히려 배터리가 우려했던 배터리 문제는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요. 다행이네요. 제가 거의 아침 한 6, 7시에 일찍 이제 시계를 차고, 이제 밤 11시에 이제 충전을 들어갔을 때, 한20% 남아있어요. 20에서 한 10%까지 떨어진 적은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하루 종일 가는 거죠. 괜찮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배터리 이슈는 없을 거라고, 별로. 쏙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그 밤에만 충전하는 수준이라도 스마트워치는, 그러니까 물론 며칠 더쓸수 있는 거면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이제 더 편하다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밤에 뭐 풀자마자 충전해 버리는데 뭐 그러게요. 까먹으면 이제 귀찮아요, 까먹으면. 그리고 이제 잘때 이제 수면 측정하는 요즘 앱들도 많잖아요. 그런 기계들도 많고. 근데 애플워치는 자면서 끼기는 좀 아까워요. 그렇죠. 예, 자다가 혹시라도 잠꼬대로 벽을 칠까 겁나기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네. 피곤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잘 때는 이제 짱박으로는 핏핏을 잠깐 꺼내서 써볼까 생각도 하고 있고. 네. 꼭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대만족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2주 되셨죠? 자신이 3주인가요? 네, 2주 됐어요. 네, 네. 저번 주보다 이번 주에 한게더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더 많은 사용자 경험을 해서, 그렇죠. 네, 발견하지 못한 것들도 좀 발견하고. 아, 정말 따끈따끈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저희가 항상 좀 나눠주고. 그러면, 궁금한 건 없으세요? 제가 궁금한 거 설명드릴 게 있으면. 찾아가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네. 네. 성우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도 성우님 덕분에 써보긴 했지만, 안드로이드 워치를 쓰고 있다 보니까, 저는 G워치를 쓰고 있고, 성우님은 이제 어벤을 쓰고 계시죠. 아니요, 그냥 R. 아, R. 취했지 않아요. 예, R을 쓰고 계시다 보니까, 웬만한 스마트워치의 기본적인 기능들은 이제 어느 정도 쓰고 있는데, 네. 과연 기존의 스마트워치하고, 기존의 스마트워치들 중에서도 요즘에 나온 안드로이드 워치들하고, 네. 애플워치하고, 어떤 것들이 확 다른 게좀 있을까?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빼놓고 일단. 그런 것들 좀 찾아보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네. 지금 이제 끈은 실리콘 끈이죠? 지금 차고 계시는 게. 제가 산건그 42mm 모델 중에 네. 최고로 저렴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실리콘 끈인 네, 거죠? 그래서 실리콘 끈. 네. 그러면 요즘 땀안 차요? 좀 땀이 찹니다. 아, 그죠? 솔직히 제가 전에 패블은 가죽이었거든요. 예. 근데 얘는 이제 얘는 방수가 조금 생활 방수가 된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방수가 된다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사실상 얘를 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저 괜히 구조했다가. 그렇죠. 근데 패블은 아예 방수가 된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전 수영할 때도 패블을 많이 차고 수영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물 때문에 불편한 점 없었어요. 근데 얘는 땀이 차는 게 확실히 땀이 차네요. 그게 궁금했어요. 요즘에 실리콘끈을 확실히, 그러니까 가죽끈도 좀 차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사실 이게 은근히 비싸요. 여쭤봤어요. 제가 원래 처음에 사려고 했던 건 스틸 버전의 가죽끈이었어요. 아, 가죽끈이 아니라 그 뭐죠? 그 약간 이렇게 쇠처럼 감기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만 해도 스틸 버전에 그렇게만 해도 거의 한 7, 80만 원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왜냐면 또 많은 사람들이 애플 첫 번째 버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판.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 네, 일단은 왜냐면 가장 낮은 버전이라도 뭐 이게 뭐 디자인적인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제일 낮은 버전으로 구매를 했는데 그땀 차는 거 말고는 전혀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제 땀 차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줄은 이제 교환이 되니까 예. 네. 지금 문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줄이고요. 하나는 충전하는 케이블. 충전 케이블도 딱 하나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좀 독특한 스타일이잖아요. 무선 충전 동그랗게. 방식이거든요. 네, 자석이긴 한데 무선이에요. 뭐 선이 아예 뭐 꽂히거나 이런 게 단자 이런 없어요. 게 없죠. 예. 네, 단자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끊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실수로 잘때 충전 안 하고 회사를 갔는데 이제 회사에서 또 충전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페어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될것 같아서 지금 요번에 구글 I/O 갔던 이제 저희 회사 분한테 요청을 해놓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마트에서 이 정도면 살수 있겠죠? 예. 네, 끈은 아마 많을 거예요. 끈이랑 뭐 케이블은 많이 있을 거예요. 왓츠는 없어도. 그렇죠. 네. 특히 42mm 품절이 되었더라고 하더라고요. 42mm가 제일 품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42mm가 그 시계 사이즈 얘기하는 거죠? 네. 예. 42mm랑 38mm 두 개가 있거든요. 네, 이제 42mm. 저희 회사에 같은 동료 영원님은 38mm를 사셨어요. 근데 손목이 그렇게 가늘세요? 저보다 두꺼워요. 그래서 약간 선물용? 아동용 이렇게 느낌이 나는데. 근데 왜냐면 처음에 이슈가 있었어요. 뭐 38mm가 더 너무 뭐 낮은 것 같다 이랬는데 막상 보니까 되게 작았거든요. 저는 42mm도. 예, 그래서 42mm 사기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42mm를 산 이유는 딴게 아니었어요. 제가 아이폰 6랑 아이폰 6 플러스 중에 6 플러스를 산 이유는 더 클수록 배터리가 오래 갈 거란 생각이었거든요. 예, 역시나 배터리 영향이 많을 것이다. 얘도 배터리가 좀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큰걸 샀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네. 예. 네, 좋습니다. 애플워치, 뭐 얘기 들으면은 더 보고 싶네요. 네, 우선 뭐그 생각밖에 안 드네요. 제가 저희가 박성호님은 보여드렸는데. 예, 저는 잘 보셨나요? 저는 곧 찾아갈게요. 네. 찾아갈게요. 다음 주 시간 내주세요. 놀러 갈게요. 아, 놀러 오세요. 언제든지. 제가 아니더라도 혹시 방송 듣고 계시는 분이 놀러 가고 싶어도 되나요? 에버노트 유저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아, 네. 에버노트 유저에 애플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요. 예. 우선 회복으로 약속을 잡으신 다음에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네요.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갈 때더 궁금한 점 얘기해 주시면은요. 저희가 문의하고서 직접 가서 강도 테스트는 못 해보겠지만. 그거는 갑자기 의상합니다, 저희. 예, 그거를 빼고 나머지는 한번 테스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또 얘기 전해 주셔가지고요. 네, 아이브 잘했어. 저희 잘했어. 오늘 애플워치로 얘기가 끝나지는 않고요. 지금 가장 관심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핫 이슈 중에 또 구글이죠. 네. 예, 그래서 구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성원님, 그 iOS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다고요. 이게 너무 많아서 일단은 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훨씬 더 다양한 얘기가 많으니까 네. 일단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쭉 틀면서 할게요 그냥. 네. 근데 이번에는 되게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그 들뜨게 했던 얘기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구글 포토스, 아, 예, 포토. 정말 외워져. 예, 구글 이제 사진 그 저장 공간 얘기가 원래 해도 됐었죠. 예, 원래 바로 2040, 아까 그러니까 긴 쪽이 긴축이 2048로 저장을 하면 네네. 그것도 이제 무제한 저장이 됐었어요 원래. 아. 이제 그 저장할 수 있는 해상도를 높였죠 이번에. 무제한 저장 해상도를 1600만 화소까지 높였죠. 예, 예전에도 참 그리고 영상이 됐었나요? 영상은 됐는데 이제 영상은 용량을 먹었고 어, 이제 지금 한번 보자. 사진은 이제 2048로 됐는데 영상은 이제 그 FHD까지는 이제 그 무제한으로 들어가요. 물론 이제 그것도 되게 웃기는 게 원본이 또 원본 저장이 또 따로 세팅이 있어요. 원본은 또 구글 드라이브를 먹으니까 1600만 화소를 넘은 걸 넣으면 이제 용량을 넣고 그리고 4K 뭐 이런 동영상 넣으면 이제 용량을 잡아먹게 되는데 1600만 화소면은 지금 웬만한 폰카 그러니까 그 소니의 뭐냐 소니는 이제 2100만 화소짜리 카메라를 가진 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거의 이제 그냥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1600만 화소 사진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 약간 사이즈가 줄어요. 들어간 사진이. 아예 무손실이 아니에요. 약간의 손실은 있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약간 원본 그대로 간게 아니다. 뭔가 네. 살짝 압축이 있다. 예, 이런 거는 똑같은 1600만 화소라도 이런 건 조금 이해하시고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완전히 원본을 받은 건 아니다. 라는 건 거기다 그렇게 써 있던데요. 그, 저 용량의 최고의 고화질, 뭐 이렇게 써 있던데.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올리신 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최고의 고화질이지만 일종의 약간의 손실은 준다. 약간 차이가 나요. 1600만 화소 똑같은 해상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왜 사진이 왜 용량이 줄었지 뭐 이런 오해는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좋은 게그 iOS, 안드로이드, PC에서 모두 백업이 가능해요. 그 PC용 백업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맥도 있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맥도 있어서 저도 다운받아서 지금 예, 설치 맥도 중이에요. 있어요. 이번에 맥도 있어서 네. 일단은 다 올릴 수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저도 PC 쪽에 있는 것도 다 걸어놨어요. 올라가라고. 물론 기존에도 다 올렸던 근데 신기한 게 중복 업로드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복 업로드니까 이쪽 같이 있는 게 같이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중복되지 않게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두 장씩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딱 봤는데 다한 장씩 들어가 있어. 그래서 걸어낸다는 얘기네요. 신기하네. 그것도 판단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금. 제 PC에 폰하고 PC에 똑같은 사진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그거 PC에 그 되게 괜찮네요. 저 그게 낮에다 제일 걱정이었는데. 업로드해. 이게 제가 지금 확실하게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네. 들으시는 분들이 난안 되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험처럼 얘기하고 가야지 이거 혹은 또 못하는 더잘 되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PC에서도 업로드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제 폰에도 업로드인데 제가 그 PC에 NAS에 다 백업해 놨거든요. 근데 올라갔는데 뭐 중복으로 안 올라와 있어서 이게 뭐 원래 그런 건가? 뭐 지금 좀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번에 좀그 재밌는 게 원래 그 구글 플러스에 있었잖아요 이게 네, 구글 플러스에 맞아요.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포토스.구글.com으로 독립이 좀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존에 앱도 했던 거랑 따라 예 나왔죠. 네. 앱도 따로 나오고 앱 근데 그 안드로이드에는 원래 사진이라는 앱이 있었어요. 사진이라는 앱이 이름이 포토로 바뀌어 가지고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아이폰은 없었어요. 예, 아이폰 없었던 게 이제 생긴 거고. 저는 그것 때문에, 이거 죄송해요. 말씀하시는 게. 제가 구글 플러스로는 사진 앱이 있잖아요. 사진 앱이 네네. 안에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구글 플러스는 SNS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얘를 사진, 쟤는 이제 앱, 그, 아이폰 안에 있는 카테고리로 사진 폴더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SNS로 넣어놔야 되나, 이걸. 사진으로 넣어놔야 네, 되나. 그렇죠, 지금. 예. 나눠줘서 너무 행복했어요. 예, 좀 나눠진 거고, 그리고 그 기존에 했던 효과들은 다 반영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그 연속된 사진이나 좀 약간의 텀 안에서 찍은 거라면 애니메이션으로 묶어준다든지, 그러니까 비슷한 배경에. 비슷한 배경에서 연속 사진을 찍으면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묶어줘요. 그리고 뭐 그런 기능이랑, 그리고 뭐냐, 약간의 좀 특별한 사진 같은 거는 약간의 효과를 줘서 권해요. 내가 이런 효과를 줘봤는데 이거 저장할래?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저장을 지가 알아서 했었거든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지가 좀 편집을 해서 이거 저장할래? 하고 물어봐요. 라이브러리에 저장할 거니? 아니, 안할 거니?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해주는 게 들어갔고, 콜라주도 들어갔고, 비슷한 류의 사진을 묶어서 한 장으로 만들어주는 콜라주 기능도 들어갔고. 이게,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머신러닝이 적용되면서 이게 자동으로 분류를 막 해요. 장소나 뭐 시간, 그리고 뭐 사람 얼굴. 그러니까 저도 콜라주 된걸딱 보고 느낀 게, 내 얼굴이 들어간 것만 모아서 줘. 집사람의 얼굴만 들어간 것만 모아서 줘.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되고 있고, 콜라주가. 그리고 오늘 이제 막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 이제 최근에 여행 갔다 왔잖아요. 여행 지역명을 치면 그 지역 사진이 쫙 모여서 나와요. 그리고 건물 치면 건물 사진만 쫙 모여서 나오고. 아, 이게 이제 구글이 이제 사진을 분석을 해서 더욱더 개인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다 올리게 하는 거죠, 이제. 사진, 그러니까 서비스 같지만 자기네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진이 필요한 사진만 사람들이 업로드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완전한 개인화된 정보를 얻을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이 올리고 싶은 것만 받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전체를 백업하게 하면 훨씬 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구글이 요즘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이게 많은 걸 주는 것 같지만 많은 걸 얻어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줄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최근에 그 생각을 했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에 이제 페이스북 마케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무료 마케팅 말고요. 유료 키워드 마케팅이 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사람을 분석하지만 페이스북은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들을 자기가 써 올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이 그 점에 있어서 점점 구글보다 사람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는데 강력해지는데, 사진이, 근데 아무래도 구글 플러스가 따라가는 데는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렇죠. 이 사진으로 그 정도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개인의 어떤 관심사를 끌어내는데, 충분히, 그렇죠. 구글이 좀, 효과를 자기들의, 볼 그럴 것 같더라고요.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하드 전체를 걸어놓으신 분꽤 많거든요. 그럼요. 사진 다 걸어놓으신 분꽤 많기 때문에 300기가. 충분히 효과를 보일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른 사진 클라우드, 사진을 이제 중요시하던 클라우드들한테 이제 압박이 가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플리커. 플리커가 플리커 망했다. 가장 여기 나오죠. 뭐 다들 타격이 클 거다, 플리커. 뭐 이런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고, 플리커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 1테라를 열심히 올렸, 1테라를 열심히 채웠었는데 한번 훅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구글을 못 믿어서 거기다 계속 올리겠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당장 플리커가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직책 디지털 정리 기술에서 플리커를 소개를 해놨습니다. 1테라바이트를 중에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책 큰일이네. 개편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플리커가 저는 사용하면서 제일 불편했던 게, 이제 특정한 부분을 다시 다운받고 싶을 때, 그렇죠. 그 전체 폴더를 통째로 다운받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연결 앱 같은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맥 쪽은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좀 불편한데, 뭐 구글은 그냥 원할 때 그냥 바로 다운로드 되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진 바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장점이죠. 구글 드라이브라는 그런 걸 갖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업로드, 다운로드 이런 거는 뭐, 자기네들이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에서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쉽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야후는 그런 클라우드가 없잖아요. 네. 아마 될 그렇죠. 것 같아요. 일단 포토 얘기 계속하면 이제 끝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포토 가면. 맞아, 포토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 좀 짚고 넘어가면, 그 사람들이 이거 나온 다음에 막 다운 많이 받으시잖아요. 포털에 업데이트하고 좀 하나 좀 주의해야 될게 생각이 난 게, 제가 애그를 쓰니까 얘가 와이파이에서 무료로 와이파이에서 자동 업로드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애그 선택해 놓게 되면은 애그 용량 그냥 먹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네. 그 와이파이하고 충전 중립대를 같이 걸어요. 그러니까 보통 충전, 물론 밖에서도 충전하기 때문에 에그 용량을 먹을 수 있는 건 그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확실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충전을 대체로 집에서, 그러니까 와이파이와 충전이 같이 몰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대체로 네네. 집인 경우가 많으니까 와이파이와 충전을 같이 걸으려면 조금 낫더라고요. 조금 난 거지. 그래서 뭐 무작정 일단 받으시는 분들은 방금 얘기하신 그 포인트 때문에 설정 메뉴 한번 들어가셔가지고요. 본인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한번 괜히 요구부터 나오면 안 되니까. 그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팁을 하나, 그맥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트림 모드라는 앱이 있어요. 트림 모드? 네, 트림 모드라는 앱이 있는데 이 앱을 사용하면 이제 테더링을 할때 원하는 것만 인터넷을 열 수가 있어요. 원하는 앱만. 네. 원하는 앱만. 네. 많이 있으시지 않겠지만 혹시나.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예, 포트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또딴 데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게 IoT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종의 그 애플의 홈킷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거죠. 홈킷, 뭐, 헬스킷, 뭐, 이런 쪽이랑 좀 비슷한데, 브릴로라고 이제 OS를 이제 만들 예정이에요. 브릴로. 그 브릴로가 이제 IoT용 OS고, 그거를 이제 서로 엮어주는 이제 통신기기 위브라는 건데, 이제 조만간 개발자 프리뷰는 3분기, 4분기 사이 이제 개발자 프리뷰가 나올 거고, 이제 이걸 가지고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나올, 그러니까 그런 기기들이, 안드로이드에 묶어주고 싶은 기기들이 이 규약과 이 OS를 써서 이제 만들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애플하고 이제 쪽나겠죠, 이제. 곧. 애플 홈킷 갖다가 써야 되냐? 아니면은 이걸 갖다 써야 되냐? 이제 가지고 이제 쪽날 거고, 이제 업체들은 이제 고민을 하겠죠. 이제 애플을 갈 거냐, 안드로이드를 갈 거냐, 아니면 둘다 만들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등을 하게 될것 같아요. 애플은 6월 달에 지금 그 홈킷을 지원하는 기기들을 내놓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애플이 조금 더 빨리 가는 거겠죠. 이제 아무래도. 애플이 좀더 빨리 달릴 것이고, 이제 안드로이드가 이제 두 뒤를 따라, 안드로이드도 아마 지금 업체 꼬시느라 바쁠 거예요. 이제. 빨리 꼬셔야지. 이게 늦으면 애플이 많이 먹으면 또 피곤하잖아요, 또. 유명한 회사들 이제 많이 얽어맞기 때문에. 네. 근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네스트나 이런 몇 가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네스트,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글은 핵심이 네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 중심부가 넥스트가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홈킷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핵심 부분이 따로 코어라는 게 없잖아요. 뭐 저는 사실 애플 TV나 뭐 이런 게 코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전엔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뭐 아이클라우드 개념으로 그냥 전체를 묶어주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구글은 일단 네스트가 있기 때문에 네스트에다가 좀 핵심적인 걸 걸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들고. 근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애플은 그 업체들이 사실 애플 걸좀 하다가 안드로이드로 전향하는 경우도 꽤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애플을 좀 하다가 싹 돌아설 수도 있고. 뭐 업체들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돈 버는 쪽으로 가겠죠. 자기들 돈을 좀 많이 버는 쪽으로.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야? 하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예,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발표한 게 안드로이드 다음 버전. 안드로이드 M. 이제 전에 발표할 때 L이었죠, L. 이제 M이에요. 롤리팝이 L이고, 그러니까 롤리팝이라는 이름은 이제 출시될 때 나온 거고, 원래 L로 처음에 얘기되다가 이제 롤리팝이라는 이름이 명명이 된 거고, 이번에도 이제 M으로 명명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마카다미아 어쩌고저쩌고 하다는데. 예, 막 내부적으로 마카다미아 너쿠키라고 이제 이름을 불리고 있는데, 이게 또 마카다미아를 붙여가지고 또 우리나라 기사에 또 많이 그래서 오르내리는. 최종적으로 얘기하지 않지 않았나. 예, 그래서 기사들이 이제 처음에는 뭐야 이거 하다가 이제 조용히 있는 거고. 정식 출시됐을 때이 이름 쓸지 안 쓸지 몰라요. 원래 L도 다른 이름으로 얘기되다가 나중에 바꾸고, 레몬파인가 뭐, 키, 아,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뭐, 레몬 뭐 어쩌죠, 뭐 이런 걸 하다가 나중에 룰리팝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출시된 데가 그리고 이제 이거 나오면서 나온 게 안드로이드 페이하고 지문인식 얘기가 같이 나왔죠. 어. 네. 이제 이번, 근데 안드로이드 페이는 얘기해놓고선 뒷말이 되게 많아요. 야, 씨, 이거 애플 페이랑 다를 게 뭐야. 뭐.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나오고 있고, 왜냐면 얘도 NFC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이 없다. 이거 똑같아 보인다. 그리고 동영상도 비슷해. 영상 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또 지문도 이제 지문이 인식이 이게 나왔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안드로이드 기기들에 이제 지문인식 장치가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본격적으로. 그러면 또 애플이랑 또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안드로이드 M 얘기 나오면서 애플과 좀 많은 유사성을 또 하나 가져가는 것 같다. 애플 쪽에, 애플 페이 쪽이랑 이제 유사성이 좀 더, 그러니까 두 OS에 자꾸 유사점이 커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페이 같은 경우에 저는 솔직히 이제 잘 모르겠어요. 안드로이드 페이가 어떻게 그 앞으로 자세한 내용은 저도 보지 못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본 입장 자체가 원래 구글보다 애플보다는 구글이 좀 오픈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 실제로 애플이 이 안드로이드 뭐 애플 페이를 내놨다 하더라도 그 안에 뭐 키값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에 그 어떤 다른 이제 뭐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뭐, 이렇게 카드 같은 것들을 연결하고 집어넣는 시큐리티 그 키값을 공유를 거의 안 할 거라는 게, 예, 이제 그렇죠. 지론인데, 왠지 안드로이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열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만약에 열어준다면, 뭐, 한국의 팀원이나, 뭐, 예. 이런 업체들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쉽게. 뭐 아무래도 그렇게 기대요. 저 그러니까 네. 뭐 사실 안드로이드 페이 얘기할 때 구글 월릿도 사실 화면에 뜨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 네. 구글 월릿 물론 앱사는 데만 주로 쓰이고 있지만 네. 뭐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그 안드로이드 NFC는 그 수많은 업체들이 이미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렇죠. 그 안드로이드 페이디 아니래도 이미 뭐 우리나라에서 캐시비와 티머니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그걸 쓰고 있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유심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렇죠. 유심을 네. 이용해서 했는데 네. 이제 뭐 안드로이드 M에서 본격적으로 지원하면 이제 걔네들이랑 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사실 우리나라 팀원이 잘 엮는 게 되게 큰 것 같은데. 네. 저는 팀원이 되게 많이 쓰거든요. 네. 팀원이 애용자인데. 네. 엮어주길 바라고 있어요. 편하게 좀. 입장이 좀 더 풀리면 좋죠. 네. 그리고. 사실 겁나는 거는 이제 요거가 어떻게 될지 제일 궁금해하는 축은 저쪽이 아닐까. 그 알리페이. 아, 알리페이. 아니, 알리페이. 네, 그쪽이 이거랑 묶이면 또 다른 또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애플은 도저히 뭐 잘 안 도와줄 것 같고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쪽하고 또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한 게 그 버추얼 리얼리티 플랫폼 점프 발표했습니다. 아 VR 네네 VR 그 플랫폼 발표하고 고프로가 어레이라고 이제 장비를 내놨죠. 그 고프로 16대 붙여놓은 카메라를 이제 붙여놨고요. 그거를 이제 그걸로 찍으면은 동영상을 그걸로 찍고 쭉 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그거죠. 갑자기 생각했는데 카드보드 뭐라든지 네, 기어 VR이라든지 앞으로 나오는 VR 장비에서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360도를 볼 수 있는 유튜브가 이제 구현이 되겠죠. 360도 지금 데이터가 360도 보는 유튜브는 나와 있어요. 그 VR 장비가 있으시면 보실 수 있어요. 360도 유튜브. 그래서 공연 장면 같은 걸 유튜브 그걸로 보면 360도 공연 이렇게 보이는. 공연 앞에서 막 연주하고 있고 뒤에 막 뛰는 사람들을 보이는 영상 지금 유튜브로 볼 수 있거든요. 360도 이거 이제 그거를 이제 요거를 만들어서 7월부터 유튜브 비디오 제작자 중에 일부에게 공급한다고 그래요. 7월부터요? 판단은 네 7월부터. 이 카메라 근데 공급이라는 개념이 판단 얘기인지 아니면 데모로 또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를 늘려야 되잖아요. 이제 네. 공급을 해서 찍도록 한다든지 뭐 그런 걸 이게 고프로 16대면 가격이 공식적으로 나오면 지금 고프로 한 대 얼마인데 16대면 뭐 이거 가격이 엄청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좀 유력한 유튜브 운영자, 비디오 제작자들한테 뭐 빌려주든지 해서 영상 컨텐츠를 늘리겠죠. 자기네들이 VR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쵸. 영상이 많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네네. 그래서 먼저 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카드보드 새 버전을 내놨어요. 6인치 들어가는. 기존의 카드보드가 5인치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번에 카드보드는 6인치짜리로 다시 배포를 했습니다. 뭐, 일단 VR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AR 장비인 구글 글래스가 약간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약간 멈추듯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VR 쪽으로 조금 더 눈을 돌리는 게 아니냐. 이번에 구글 글래스 얘기도 없고, VR 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다는 인상 많이 주고 아, 맞다. 아예 굴레스 얘기가 빠졌었군요. 있어요. 네, 구글 글래스 얘기가 아예 이번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나온 게 지도랑 유튜브 오프라인 기능 강화하는 거 나왔고요. 네, 오프라인, 구글, 유튜브 오프라인은 사실 그 통신 안 좋은 나라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오프라인 구글 지도가 사실 더 관심이 많아요. 그 이번에 유럽 다니면서 통신 안 좋은 데 가니까 구글 지도가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지도를 좀, 그 구글 지도 백업이 이제 조금 더 쉽게 되고, 그리고 구글 지도 백업한 구글 지도 안에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할수 있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내비게이션이 될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다운받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통신이 안 좋은 데서. 뭐 그런 거까지 이제 구현을 하겠다. 내비인데 그러면 그냥? 지도 대장은 내비잖아, 그렇게 되면. 원하는 지역 지도만 받아서 내비로 쓴다. 뭐 이런 기능을 추가하기로 한것 같아요. 근데 그 올해 말까지 가야지 되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소식인데, 이제 요 다음에 몇개 소식이 더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짧게. 구글에서 그 자카드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이제 착하게요. 자카드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스마트 섬유를 공개했어요. 스마트 섬유. 지금 리바이스랑 옷 만들고 있어요, 구글이. 예, 조만간 청바지 나올 거예요. 아니, 셔츠 나올 거예요. 셔츠 이렇게 만지면 터치가 돼요. 그래서 뭐 화면을 전환한다든지 이런 그런 스마트 기기를 작동하거나 PC를 작동하는 걸 옷 위를 만져서 할수 있도록 이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미 기술은 그 데모 동영상도 올라와 있어요. 자카드 그 프로젝트에 대한 동영상 다 올라와 있고 그 섬유에 그러니까 실하고 그 도선을 같이 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을 만들어서 하는 거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온 게 탱고. 원래 탱고라는 거는 구글이 기본적으로 발표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3D 증강현실 솔루션인데 그 깊이가 있어요. 깊이를 알수 있어요. 저 사물이 저쪽에 나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측정이 가능하고 3D를 보는데 그리고 그 윤곽선까지 딱 잡아서 저기에 이제 부딪히지 안 부딪히냐 뭐 이런 것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그 AR이죠. 그건 AR 프로젝트인데 이 기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기기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거 동영상 보셨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개 로봇이, 네발 달린 로봇이 점프하는 거? 허들 뛰어넘는 거. 봤어요, 그거. 예. 네발 달린, 그것도 아마 탱고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보고, 저희 물건이 나보랑 얼마나 떨어져 있고 높이가 얼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을까 그걸 알고서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런 위치나 이런 걸 파악하는 데 투입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발표에서는 신기하게 SKT가 같이 발표를 했어요. 요거를 TAR이라고 해서 SKT가 예, 이 탱고 기술을 쓴 기술 이제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얘는 이제 박물관 같은 데서 쓰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박물관에서 얘를 이렇게 쓰고 다니면은 이제 저쪽에 뭐 고대 건물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쪽 그때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는 영상이 눈에 보인다든지 아, 재밌겠네요. 이런 거를 예, 뭐 공룡이 막 걸어 다닌다든지 박물관 안을 이런 식으로 AR을 구현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요런 거고 그 다음에 또 발표한 게 이번에 구글 I/O 지나가면서 그 인박스가 풀렸어요. 인박스 지메일 아, 초대, 원래 초대장이 있어야 되죠. 이제 초대장 없어도 돼요. 그냥 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이번에 들어가면서, 뭐, 기능 좀 한두 가지 업그레이드 됐다는데, 뭐,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니라서, 그냥 받아서 한번 써보시면, 기존에 Gmail 쓰실 때랑 좀 다른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메일을 많이 지우게 돼요. 날려 보관하고 지우고 보관하고 지우는 게 아주 습관화 되게 하는 그런 좀 툴인데 얘가 보내기 취소 기능이 있어요. 네. 보내놓고 잘못 보낸 메일 발송 취소, 물론 상대방이 수취를 하기 전에 그게 아니라 일단 보내기 전에 좀몇초 묶어놓는 것 같은데 발송 취소 기능이 들어갔어요. 그게 아마 그거라고 했을 겁니다. 지메일은 원래 지우개 기능이 없고요. 그리고 취소하는 기능이 없고, 대신에 실험실 기능을 통하게 되면은, 실험실에서 그 기능이 들어가요. 자동하고 나서 5초 카운트를 세고, 5초 안에 지우개 버튼을 누르면은 지워지는데,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이 지나가게 되면 무조건 보내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스마트폰으로 가면서부터는 오타도 많이 나고, 잘못 보내는 게 많다 보니까 생긴 게 아닌가 싶네요. 인박스에 지금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저 인박스를 정말 좋아하는데, 저도 사용 중이에요. 네, 회사에서는 이제 구글 앱스를 쓰니까, 아직 앱스용 인박스는 안 나왔어요. 네,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게, 어차피 회사에서는 회사 메일을 더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개인 메일 거의 안 쓰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한데, 정말 좋은 나오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구글이 발표한 것 중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아라. 아라 실물이 나왔어요. 구글의 아라 프로젝트. 그러니까 조립폰이죠, 조립폰. 이번에 발표한 아라는 현장에서 조립을 했어요. 현장에서 실제 실물을 이렇게 부품을 놓고 끼워서 그 자리에서 청중 사진을 딱 찍었어요. 대박이네. 그러니까 실제 작동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그냥 뻥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 거고, 아라는 구글이 그 모토로라를 팔면서도 남겨놓은 마지막 휴대폰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은데, 안 팔았죠, 얘는. 그런데, 레노버에 팔았잖아요, 모토로라를. 팔면서도 이거는 지금 아직 안 파는 건데, 데모 시연을 이번에 하면서 사람들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요. 이게 대형, 중형, 소형 세 가지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들고 나온 건 중형이고요. 뒤에는 이제, 전면에 두 개, 뒤에는 여덟 개의 부품을 꽂을 수 있는 중형 모델을 들고 나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판매를 연말에 푸에르토리코부터 판다고 그랬거든요. 네? 과연, 푸에르토리코. 아. 예, 조금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나라. 그래서 이제 들고 가서 일단 팔아보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언제 들어올지 예상 안 되고 있으니까. 너무 올해 말에 나온다고 해서 올해 말에 당장 살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너무 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말고 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현재까지 확인한 전체예요. 이게 구글 포토, 브릴로, 그러니까 IoT, 브릴로, 안드로이드 M, 그다음에 VR 플랫폼 점프, 그다음에 지도하고 유튜브 오프라인 좀 기능 가능한 거, 그다음에 자카드 프로젝트, 그 구글 이제 옷 만드는 거, 지금 리바이스랑 청바지인 리바이스랑 이제 제휴해서 못 만드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탱고, 그 다음에 인박스, 아라. 여기까지네요. 꽤 많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번 아이오는 정말 볼 것도 많고, 이야기할 것도 정말 많이 나오네요. 예, 진짜 많았는데, 사실 모든 얘기는 구글 포토가 다 가려버렸어요. 구글 포토 한 방울 다 그냥 조용해졌어. 맞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밖에 없긴 하고요. 항상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번에 완전히 새로운 것들보다도 구글에서는 좀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하는데,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면서 제가 구글 인박스를 한번 다시 봤는데요. 그 여행 쪽에 제가 지금 보면서 지금 약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액션쇼 하나 생겼죠? 네. 여행이 예전에는 이제 그냥 같이 여행 갔다 왔다 하는 이메일만 묶어주는 형태만 보여줬는데, 여행 꾸러미 얘기하시는 거죠? 그 트립 네, 번호. 여행.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한번 예전에 가장 긴 여행으로 이제 본사에, 저희 회사 본사에 갔다가, 이제 본사에서 바로 취리히를 갔다가 취리히에서 한국으로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중간중간에 제가 어디서 어디로 가고 또 어디서 묵었는지를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 호텔 예약까지 제가 직접 했거든요. 그냥 일정을 확 보여주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어떻게 묵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구글? 아, 저보다 좀, 무서웠구나. 진짜 지금 좀 충격적이네요. 이게 새로운 기능에 소개되어져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기능이군요. 여행 번들 도입. 네, 지금 비행기가 어디서 어디로 가서 제가 어디서 묵었고 다시 어디로 타고 다시 어디서 묵었고 이게 나와서 호텔까지 연결되니까 시간별로 와 진짜 예술이네요. 제가 뭐 여행 준비를 따로 할 필요가 없네요. 메일만 자동으로 소팅을 해주니까 그렇죠. 아, 네, 예술입니다. 네. 이박스 이번에 들어간 길이 저 얘기 안한 기능이었는데 얘기해주시니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멋있어요. 구글 아니요 정말 재밌는 거 많기도 하고 지금 마지막에 대현님 말씀해 주신 대로요 혹시 인박스 사용 못 해보셨던 분들이라면은 다운 한번 받아보시고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여행 번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과거 자기가 어디 여행 갔다 왔는지 그런 데이터가 남는다는 게 솔직히 조금 무서운 일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근데 꼭 본인이 직접 예약하셨어야 됩니다. 여행사에서 했다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네. 네, 자신의 뭐 히스토리든 추억을 좀 되살려 주는 것들. 구글 포토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가 모아놓은 데이터들을 우리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뭐 비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순서죠. 크라우드 펀딩, 그거 살려주마. 네, 저희 이름으로 좀 굳어졌고요. 네, 굳어졌습니다. 네, 매출한다 오늘도 보니까 더 이상 돌아갈 길이 네. 없다. 오늘도 재밌는 제품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인디고고 제품입니다. 인디고고요. 오늘 한 개만 할 거고요. 시간이 네. 많이 가서. 오늘 소개할 제품은 그 국내 업체입니다. 또 다시. 국내 업체 요즘에 그 펀딩을 많이 뛰어들고 계세요. 해외 네. 펀딩에. 물론 우리나라 와디지 이런 데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이제 저는 주로 해외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39일 남은 제품인데, 모키라는 제품입니다. 혹시 모키라는 제품은 키보드예요. 키보드. 키보드인데, 블루투스 키보드예요. 예, 블루투스 키보드고. 네. 그런데, 블루투스 키보드 안에 터치패드가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터치패드가 안 보여요, 근데. 키보드 위를 문지르면 터치패드가 작동을 해요. 좀 이해가 안갈수 있는데, 또 영상을 봐야 사실 이런 거 이해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쓰게 되면, 이걸 영상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키보드를 막 쓰다가, 그 밑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오른쪽에 쪽 버튼이 있는데, 그 네. 버튼을 딱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를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면 터치패드로 작동돼요. 아, 알겠습니다. 예, 어떤 거죠? 예. 그 그러니까 밑에 그, 그러니까 키보드 밑에 있는 빨간색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빨간 부분인데, 빨간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위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뭐, 그 핀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드래그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은 터치패드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블루투스로 작동을 하고 있고 이 제품이 가격이 이제 지금 얼리버드가 아직 안 끝났어요. 물론 얼리버드 첫 번째 얼리버드는 끝났고요. 두 번째 얼리버드를 지금 가고 있는데 59불입니다. 지금 얼리버드 59불로 지금 올라와 있고 사실 이런 그 보통 요즘에 그 키보드들 보면은 블루투스 키보드인데 오른쪽 끝에 이 터치패드 있는 애들은 꽤 많아요. 그렇죠. 끝에 터치패드 있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즈가 오른쪽으로 길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고 다닐 때뭐 가방에다 이렇게 따로 꽂고 다녀야 되고 뭐 그런 좀 불편함이 있는데 얘는 폭이 태블릿 정도 폭도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맞아요. 큰 태블릿보다는 좀 작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이패드 미니 정도면 비슷할 것 같고 미니보다 조금 크거나 비슷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덮개가 있는데 덮개를 접으면 그 덮개를 접으면 그 위에 그 거기다가 태블릿을 세울 수 있게 돼 있어요. 약간 덮치댕이 같은 거라는 얘기죠? 네. 스마트 커버 아니고요. 이 덮개 있다고 스마트 커버 접힌다고 스마트 커버 아니고 그냥 접어서 거기다 이제 패드를 세울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태블릿 뭐그 받침대 따로 필요 없고요. 키보드 위에다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접어서 편하게 하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괜찮은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39일 남았는데 아직 49% 펀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펀딩 무사히 완료할 것 같아요. 이 정도 스피드면은 펀딩은 무사히 완료할 수 있을 것 같고 배송은 지금 이게 10월인가 배송으로 돼 있어요. 네. 이게 10월인가 배송이 돼 있는데 애석하게도 아직까지는 터치 iOS는 원래 그 마우스가 지원이 안 되잖아요. 네. iOS에서는 터치패드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아, 잠깐만. 그것 때문에 윈도우, 맥, 안드로이드에서는 마우스를 다 작동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iOS는 마우스가 아직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네. 거고요. 예. 마우스에서도 터치패드로 마우스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셨던 건 좀 아쉽겠네요. 예. 색깔은 지금 현재까지는 뭐 나와 있는 건 이제 블루랑 레드 정도 두 가지 정도 나와 있는 것 같고 뭐 저도 지금 살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네요. 저도 물론 저는 블루투스 키보드가 지금 이미 여러 개 있어서 샀다가는 마누라한테 혼날 것 같긴 하지만 이미 한 3개 정도 돼가지고 마누라한테 함부로 산다는 얘기 못할 것 같고 지르면 몰래 질러야 되는 상황이네요. 진짜 꽤 재밌는 제품이네요 이건. 지금 말씀해 주신 제품 이름이 모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나요? MOKY. Y로 검색해도 됩니다. 아, MOKY. 예. 네. 아, 그 구글 킵에 보시면 제 링크 걸어놨어요. 올려놨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방송 네. 들으시는 분들은요, 네, 인디고고.com 사이트 접속하신 다음에 MOKY로 검색을 하시면은요, 방금 설명하셨던 모키라는 키보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디자인이 예쁘게 나왔네요. 예, 깔끔해요. 깔끔하고 국내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배송 이런 거는 시간 문제 뭐 네. 오래 걸리지 않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네요. 네. 저희 뭐 윈도우 태블릿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왠지 이 제품 윈도우 태블릿에 거의 최적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윈도우 태블릿하고 키보드는 정말 설득력이죠.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그 마우스를 가지고 다니는 좀 불편하다 보니까 좀 애매함이 있었는데 얘는 해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윈도우 태블릿 쓰고 쓰시는 분들한테는 마우스 부분, 그리고 윈도우 8 같은 경우에는 터치패드가 꽤 쓸만해요. 이렇게 네. 그 화면 움직임 같은 게 터치패드라면 싹싹싹싹 잘 넘어가기 때문에, 뭐, 윈도우 패드, 물론 요즘 윈도우 패드 다 8.0 넘으니까, 가시는 분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시면 한번 고려해보시는 후보로 괜찮은 네. 제품이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아, 괜히 봤네요. 아, 예. 하고 싶어지네요. 네, 굳이 구글에 펀딩 하시고요. 원래 판가는, 여기 나올 텐데. 원래 판가는 149불입니다. 원래 판매가는 149불이고, 얼리버드가 지금 59불짜리 가고 있어요. 49불짜리 끝났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69불짜리가 좀 있으면 또 남아있고요. 네, 59불짜리 지금 빨리 들어가셔서 하셔야 되고요. 네, 끝나면은 69불. 아, 고민됐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름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 제품, 그 디자인 보신 분들은요, 한번 봐보세요. 정말 좀 땡기게 생겼습니다. 예. 예, 오늘은 요거 하나만 할 거고요. 예, 다음에, 네. 밀린 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저희 들리는 이어로즈 22부였습니다. 아무래도 좀 밤 늦은 시간에 녹음을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 또 구글에 대한 이야기들, 뭐, 애플워치에 대한 이야기들, 아이언맨 에디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1시간, 거의 한 2시간이 후딱 가버렸습니다. 네, 이 야밤에 참여해주신 대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찾아가서 강도 테스트만 빼고 나머지 테스트는 해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뭔가 무서워.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3명이서 하고 있는 그 팟캐스트들 꼭 한번 보시면서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 새로운 6월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